오래간만이죠. 지난주에 못했고 또 이단 세미나 한다고 또 한 주 못했었고. 자, 웃는 얼굴로 한번 앞뒤 몸이면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인사하지요. 자, 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아,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철저하게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을 받는 거죠. 네? 교회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나 좋을 대로 살면 안 되고 나를 통하여 직장의 동료와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라 했죠. 그래야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라나야 합니다. 키가 자라난단 말이 아니에요. 저는 키가 안 자라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라난단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속에서 내 생각이 많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많이 채워지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사명을 주셨고 교회로 불러서 자라나게 하셨는데,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단어 하나됨. 하나됨. 이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포장 하나 한다 하더라도, 또 작은 일 하나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린 다 다릅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가 모여서 훈련의 실제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훈련. 기억나시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머리, 마음, 기도, 다짐하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훈련을 늘 해야 합니다. 또 하나됨을 깨뜨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 이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룩한, 그 다음에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하는, 그 다음에 섬김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우리 지체들 섬기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섬기셨습니까? 섬긴다라는 말은 서빙입니다. 주중에 잘 있니?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일종입니다. 우리 학생부, 우리 수아나 뭐 건이나 예솔이 다른 친구들한테 뭐 게임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면서 학생들을 돌보는 거, 이게 섬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데 확 버럭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이 훈련. 나와 맞지 않으니까 안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내일 하려는 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보듬어주는 이 훈련 하셨습니까? 속에는 열불이 나는데 그래서 입 밖에 내지 않는 더러운 말을, 이 훈련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사. 2015년 11월 25일 오후 3시 즈음에, 그거는 공영매체 TV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남 저수지 창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네이버를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남자 어린아이 시체가 붕 뜬 겁니다. 봤더니 엄마가, 친엄마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때려서 그 옆에 사는 다른 부부와 함께 포대기에다가 넣어서, 돌을 넣어서 묶어서 넣는데 다 이게 뜬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엄마가 그리고 그 옆에 사는 분들이 잘못한 것은 때리고 또 뭐 인륜을 줘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데 왜 때렸냐, 그 이제 옆에 분들하고 도와줬던, 시체를 유기하는데 도와줬던 분들, 같은 비슷한 또래인가 30대 후반입니다.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몇 개월이 되냐면 아린이보다 어립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한 겁니다. 엄마는 아빠랑 이혼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는데 어린아이가 우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울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치지 않으니까 쥐어 팬 겁니다. 그것이 아이를 죽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여러분 뭐 살인했다 이런 것 말고, 폭행했다 이런 것 말고, 인륜을 잡았다 이런 것 말고,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런 거 법적인 것 말고, 우리 전도사님 아린이 키워봤으니까,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뭘 잘못한 걸까요? 이 아기가 엄마의 감정을 다 읽습니까? 엄마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아 지금은 울 때다, 울어야지, 뗐어야 돼. 어, 지금은 울면 난 큰일 나겠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두 살 된 아이기가 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수준과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태도를 엄마가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편과 이혼 때문에 남편이 미웠는데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들인데 둔기로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설마요 목사님, 에이 우리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수준과 내 입장과 내 시각과는 다른 두 살짜리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여러분처럼 젊은데 이 수준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어쩌면 두 살짜리 어린 아이처럼 잘 모르는, 철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마다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둔기로 때려서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제가 7절 이렇게 여러분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작. 다시 한번 봐볼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보여주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각각 여러분 각자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서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일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여러분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 섬김의 훈련을 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헤헤 나처럼 똑똑해봐 이게 아니고 이걸로 다른 사람을 서빙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박자를 잘 맞추는 것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못하니까. 성경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서빙을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모를지라도 각자에게는 다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사 중에는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은사인지 아닌지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난 저는 참는 것도 물 떠다주는 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아나 예솔이나 건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다 각자잖아요. 주중에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은사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재능들을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월감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어른들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안에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보고 커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약점을 보이면 떠벌리거나 강구하지 마시고 자신이 그거를 덮어주고 맡아주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 여기 봐라.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미 장의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도 마태복음 6장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면 이미 그 상을 사람한테 잘났다라고 박수를 받으면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은 잊지 않습니다.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고 보여지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2장 4절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며 준 목적도 하나라는 겁니다. 유익하도록. 서로 싸우고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한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들이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팔과 다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눈과 귀가 내가 더 높다라고 더 귀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보완적입니다. 만일 그것을 모르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14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니까요. 5절 나는 시작. 방언, 그 다음에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방언이 신비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말씀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만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성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정우경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서로 보충적으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천웅 젊은 공동체를 2017년에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밤길을 걷는데 밤에는 캄캄하죠. 서울 말고 시골 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라 합니까? 랜턴, 한국말로 뭐라 하죠? 후레시라고 합니까? 예? 전등. 아 이게 전등을 누구한테 줬어요? 법령인한테 줬어요. 뭐 하라고 준 겁니까? 우리 달을 함께 비춰서 얻은 밤길을 같이 걷도록 준 건데 만약에 법령인 제가 나 아니면 너희들 다 껌껌해서 아무 데도 못 가. 이러고 있다라면 큰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 쓰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비추어서 어두운 밤길에서 빛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 윤희가 성경 낭송했었습니다. 우리 그 뭐죠? 11시 예배 때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은사를 보면요,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성실함도 은사고 부지런함도 은사고 궁유를 베푸는 것도 은사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한 몸됨을 이루어가고 보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성장하기 어려운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이 8가지를 쭉, 7가지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리서치를 하신 분이 만난 작은 교회 대부분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다른 지체를 돌보는 사람이 목회자뿐인 교회 절대 성장이 어렵다. 이런 말을.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회자뿐인 교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우리 천흥의 젊은 공동체를 꼭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 젊은 공동체는 늘 이 모양 또 이 수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청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면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지금 건강한 또는 젊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자이며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공동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에 구분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은사를 가졌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돌보는 교회 공동체는 늘 작은 모양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노릇하도록 서로 서빙하십시오. 이 모임에서가 아니라 주중에서 여러분의 바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흘러보내십시오. 학생들이요, 여러분의 관심이 조금만 넓어지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역자들의 몸부림만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는 천웅 젊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저희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